혼자서만 떠다닌다 내 주변 다 떠나간다 하나 둘씩 비어가는 빈자리를 멍하니 손 놓고 바라봤던 날 탓한다 침묵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해졌어 들어줄 이만 무한 소리 없는 악무성 서서히 멀어져간 채 고립돼 여져갔어 이젠 다 떠나버린 나 혼자 남은 섬 더디게 돌아가는 시간을 재촉해보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내게 많지가 않은 걸 참아내고 나면 알아는 줄런지 괜찮다고 따스하게 말해줄 누군가 너의 두 눈을 보면 눈물이 넘실거려 외로운 맘이 오면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떠나가 볼까 너의 옆에 있어줄게 바람 한 점 통 하지 않을 곳 속에 갇혀 익숙한 외로움을 삼키고 어릴 적 그렸던 동화 눈잡이들로 물들어 기억 저편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네 난 마지막 한 목소리로 불러봤자 소용없어 또 넋을 잃어 가벼운 웃음조차 내게 허락하지 않는 이곳으로 데려와 내 가혹한 세상은 나 혼자의 몫이 되어버린 슬픔과 작은 기쁨조차 나눌 일 없는 공간 행복은 벼랑 끝 처량한 꽃한송이처럼 손을 뻗기엔 두려워 멈춘 내 발걸음 마음둘 곳 하나 없어 도정처 없이 떠돌며 매서운 추위 속에 여미노깃 기나긴 정막 끝엔 기다리고 있을까 상처투성이 내 두 손을 잡아줄 누군가 너의 두 눈을 보면 눈물이 넘실거려 외로운 밤이 오면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떠나가 볼까 너의 옆에 있어줄게 다 알아 너의 아픈 상처 난 너의 피난처 무너지는 너에게 내가 필요해 위로 못해 잠깐의 멜로우 더 없는 반복하는 현실에 갇힌 내게 한 모금의 물을 줘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내 바람만 그저 스치듯 날린다